흐르는 바람 소리 외로워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에 외로워지는 내 마음 빈 방에 홀로 앉아 부르는 우울한 내 노래가 어디선가 들릴 것만 같은 내님의 목소리여 장틈새로 스며드는 이 바람 내님의 숨결인 듯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 행복해지는